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에 즈음해서 재중조선인 정윤 앞에와 산하 조직들에서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심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와 회고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재중조선인 정윤 앞에 일꾼들과 성원들, 심양조지 우리나라 총영사와 리용사들, 중국 길림시 인민정부 일꾼들을 비롯한 중국의 인사들이 행사들에 참가했습니다. 회고 모임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표언지가 채택됐습니다. 한편 중국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재중조선인 총윤 앞에 중남지구 협회 일꾼들과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중조선인 총윤연합회 일꾼들도 중국 심양조제 우리나라 총영사관 단독지부를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